이사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.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야 소리내야 울어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.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.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야 소리내야 울어 불라리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어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. 언제 한번 그런 날을 가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 울어 울라리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어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어.